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강도 현지지도 신돌 기념 보고회가 6일 강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55, 1966년 9월 초산군, 위원군, 당시 만포군, 시중군 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도가 나가랍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역사적인 현지 지도는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용도 따라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